영화 한국어 버전 다포딜리아 아가씨 아주 아주 먼 옛날 어느 아름다운 왕국에 다포딜리아라는 이름의 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명랑하고 예뻤으며 특히나 남들에 비해 키가 매우 컸죠. 고작 1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키는 벌써 엄마만 했어요. 이 때문에 다포딜리아는 자만스러웠고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를 과시하곤 했어요. 브릴리언트 왕자였죠. 브릴리언트 왕자! 브릴리언트 왕자!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나 여기 있잖아. 내 눈높이 안 보이길래 사라진 줄 알았지. 키가 그렇게 크다고 해서 네가 대단한 건 절대 아니야. 난 평생 너보다 훨씬 똑똑할 거라고 알았어? 사실 틀릴 말은 아니었어요. 브릴리언트 왕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자연에 관해 공부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루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다포딜리아는 지루할 뿐이었고 그녀는 하품을 해댔죠. 왕자는 이 모습을 보며 분노했어요. 어이, 그놈의 책, 책! 지식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걸 보게 해준다던데. 너는 키가 너무 작아서 고작 큰 개미 정도밖에 못 보잖아? 그녀의 엄마 백작 부인은 화를 내며 그녀에게 얘기했어요. 다포딜리아, 왕자님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거라. 그래서 키가 크면 어쩔 건데? 기린도 너보다 더 똑똑하겠다. 브릴리언트, 아가씨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브릴리언트 왕자는 입을 잔뜩 내밀었어요. 그와 다포딜리아는 항상 서로를 놀려대곤 했죠. 하지만 오늘은 다포딜리아가 우위를 점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사라져 줄게. 그리고 너보다 키가 커질 방법을 알아내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다포딜리아 아가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내 친구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웃음을 멈췄죠. 이런, 난 그냥 장난친 거야.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왕자는 그녀를 노려보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다포딜리아가 붙잡아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여왕과 백작 부인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둘러 다가왔어요. 우리 아가 무슨 일 있었니? 브릴리언트 왕자가 글쎄 떠나서 돌아오지 않겠대요. 저보다 키가 커지기 전까진 말이에요. 아, 걱정 말거라 얘야. 왕자는 분명 다시 돌아올 거란다. 그냥 널 놀리려고 한 말일 거야. 하지만 다포딜리아 아가씨는 브릴리언트 왕자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으며 그의 마음을 돌리기엔 늦었단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지만 브릴리언트 왕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를 찾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파견되었고 그들은 몇 주 또 몇 달간 수색했지만 왕자를 찾진 못했죠. 왕국은 후계자를 잃어버렸고 다포딜리아는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나 때문이야. 그렇게 심하게 놀리는 게 아니었는데 나 혼자 이제 어떡하지? 그날부터 다포딜리아는 방 안에서 지내며 브릴리언트 왕자처럼 되기 위해 읽을 수 있는 책은 모두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포딜리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머릿속엔 모든 정보가 뒤섞였고 이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을 잃고 낙담한 그녀는 슬픔에 빠진 채 정원으로 향했어요. 이 꽃은 죽어가고 있나 봐요? 안 그래도 이것부터 막 소모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나오는 마법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마법이라고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오호, 보려면 좀 기다리셔야 해요. 다포딜리아 아가씨는 정원사가 일하는 방식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잘하시네요, 아가씨. 아가씨의 손에도 마법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정원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은 흘러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을 기르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제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변했네요. 그럼 이제 마법의 힘을 믿으시나요? 그렇게 다포딜리아는 이제 슬픈 감정을 모두 꽃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는 사이 브릴리언트 왕자는 먼 곳에 와 있었어요. 그는 이제 지치고 목이 마른 데다 배도 고팠지만 아무도 와본 적 없는 것 같은 어느 신비한 숲속을 서성이고 있었죠. 어? 저게 대체 뭐지? 설마 거미줄인가? 우와, 여기 거미줄이 정말 많네. 거미줄이 많으면 좀 어때? 어차피 이 숲은 다 내 소유인데 말이야. 당신은 누구시죠? 나? 나는 키다리 아저씨란다. 근데 우리 지저분한 어린 왕자님께서는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을까? 브릴리언트 왕자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멍청한 공주보다 키가 훨씬 커지지 않는 이상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지? 그거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널 도울 방법을 알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심지어 몇 년이 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다포딜리아 아가씨보다 키가 커질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가 됐든 기다리겠어요. 좋았어. 저기 저쪽에 무지갯빛이 나는 거미줄이 걸려있는 덤불 보이지? 너는 저 덤불 안으로 그냥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된단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 저기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널 데리러 갈 때까지 기다리렴. 브릴리언트 왕자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루빨리 키가 커지고 싶었던 그는 망설임 없이 그 거미줄이 쳐진 덤불로 뛰어들어갔죠. 와,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 여긴 어디지? 브릴리언트 왕자는 어딘가 매우 특별하고 신비한 장소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바로 꿈들이 함께 모여 뛰놀고 있는 장소였죠. 우와, 여긴 어디길래 이렇게 아름답지? 안녕하세요. 꿈의 나라에 온 걸 환영해요. 당신은 이름이 뭐죠? 저요? 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브릴리언트 왕자는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말했다시피 그 장소는 오직 꿈과 놀이만을 위한 장소였는데 어린 왕자는 공부밖에 알지 못했죠. 그는 평생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게임은 항상 멍청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머지않아 왕자는 그간 배운 것을 모두 까먹었고 오직 몽환적인 생각만 떠올리기 시작했죠. 그는 꿈의 영혼들과 온종일 놀고 또 놀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포딜리 아가씨까지 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키다리 아저씨가 왕자를 찾으러 왔어요. 놀고 있는 브릴리언트를 발견한 그는 만족한 듯 미소 지었죠. 내가 오래전에 본 그 어린 왕자가 맞나 모르겠군. 이제 더는 그때 어린 왕자가 아니구나, 그렇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고작 이틀 전에 만났잖아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왕자님, 당신은 이곳에서 자그마치 5년이나 계셨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5년이나 있었다고요? 이제 이 꿈에서 깨어날 때가 온 것 같군. 그래? 얍!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왕자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아주 부드럽고 싱그럽게 관리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의 잔디밭에 착지했어요. 이제 다 기억나. 그때 다포딜리아 아가씨보다 더 커지겠다고 궁전에 떠났었지. 하지만 정말 아가씨보다 커졌는지도 아직 모르겠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거림거리에서 품위가 느껴졌죠. 브릴리언트 왕자? 다포딜리아 아가씨?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여왕과 백작 부인이 허겁지겁 다가왔죠. 브릴리언트 왕자를 본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너도 벌써 어른이 다 되었구나. 도대체 지금껏 어디에 있었던 거야?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널 못 찾았다고. 브릴리언트 왕자는 그가 겪은 모든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은 왕자가 하는 말과 행동에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죠. 참 신기하구나. 어쨌든 우리는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단다. 그런데 아들아, 너 뭔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구나. 좀 더... 밝다고요? 거미들은 온종일 서로 다리만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거미들 다리가 그렇게 길다나 뭐라나? 쟤 혹시 지금 저희한테 농담한 거예요?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그나저나 여긴 누구 정원이에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더라고요. 내 거야. 전부 내가 키웠어. 네가 떠나고 난 너무 슬퍼서. 너처럼 되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매일매일 새로운 걸 읽었지만 그 어떤 것도 머리에 남질 않더라고.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렇게 몇 년씩이나 널 혼자 내버려둔 내가 더 미안하지. 키가 커지고 싶어서 지나치게 서둘렀어. 하지만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그리고 너 역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갔잖아. 왕자는 다포딜리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는 너만의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었잖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는 해도 이것만큼 아름답게 정원을 가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즐겁고 쾌활한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보셨다시피 누가 더 크거나 똑똑한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한 분야의 재능은 어느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다포딜리아 아가씨가 좀 더 성숙해지고 그녀만의 재능을 찾을 동안 브릴리언트 역시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요. 작은 흥미일지라도 키우는 게 중요하답니다. 가능한 최고의 방법으로요.